자, 오늘은요, 구속사 사관학교 6기 7번째 시간, 대속죄율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율. 자, 이스라엘의 절기인데요. 출애굽 광해 노정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11번째 시내산의 진을 치면서 거기서 십계명과 또 세부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 율법, 구약의 모든 규례 가운데 특별히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있어요. 대속죄일. 자, 종교력으로 출애굽하면 날짜가 바뀌었죠. 그죠? 출애굽한 날짜를 무조건 1년 1월로 잡아서 매년 7월 10일에 바로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구속사적 의미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와 연결시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절기다. 대속죄일의 구속사적 의미, 대속죄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구약 율법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무, 제사장 가운데 탑이라고 했죠. 시대마다 한 명씩 존재해야 될 대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 가운데 특별히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의 직무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대제사장을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신학적으로 또 해석해 놓은 신약성경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무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성경은 또 뭐냐? 히브리서 4장부터 8장에 이 대제사장의 구약의 직무를 신학적으로 또 재해석해 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어떤 별명이냐면, 신약 중에 구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신약 성경인데, 늘 제사제도, 대제사장, 뭐 속죄, 모든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놓고 있어요. 마치 구약을 읽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보면. 뭘 보여주고 있냐면, 구약의 대제사장, 속죄, 제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적 개념으로 이어져야 되겠기에 신약적 개념으로 이어지는 개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히브리서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자,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부터 8장은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구약 시대 대제사장의 사역, 대제사장의 직무,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예표다 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죠? 히브리서 4장부터 8장은 대제사장의 직무, 속죄,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직무,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과 히브리서 4장부터 8장을 연결시켜서 보아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부터 8장에 보시면 레위기 16장 대제사장의 직무 파트를 무려 10회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약을 읽는 것 같죠. 네? 대제사장의 직무 레위기 16장의 파트 가운데 몇 번? 무려 10회나 히브리서 4장부터 8장이 재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 대속죄일이 생겨나게 된 시점을 보겠습니다. 혹은 계기.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주시게 된 시점은 언제였느냐? 계기가 언제였느냐? 이것을 보면 대속죄일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레위기 16장이 밝히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직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네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제사에 관한 제방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 뭐 번제, 화제, 소제, 뭐 속죄제, 모든 제사를 리더하는 존재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헬퍼예요. 그래서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중요한 직무 중 하나죠. 두 번째 대제사장의 직무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하루 1년에 하루 대속죄일, 즉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직무가 있습니다. 1년에 하루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 대속죄하는 사명이 있어요. 대속죄하는 거국적인 속죄의 날이죠. 전 백성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 대제사장의 세 번째 직무는 뭐냐면 지난번 대제사장의 예복 살펴봤죠. 거기 가장 화려한 가운데 네모 모양으로 가슴에 붙인 것이 뭐라고 했어요? 판결 흉패라고 했죠. 열두 보석이 찬란하게 박혀있는 판결 흉패 기억나세요? 네. 흉패 그 판결 흉패 안에 담긴 두 돌이 있다고 했죠. 바로 우림과 뭐라고 했어요? 둠밈. 판결 흉패 안에 담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내리는 직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예요. 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제사장의 성격도 있고 판결, 재판장의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OX예요. OX.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예를 들면 우림을 딱 꺼내게 되면 아, 뜻이다. 둠밈을 꺼내게 되면 아니다. 뭐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우림과 둠밈으로 OX로 양당 간 판결을 할 때 그 중심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마지막 직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친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도피성.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도피성 제도. 여러 성읍 가운데 도피성을 두는 시티를 정했어요. 여섯 군데. 그래서 부지 중 살인한 자. 그러니까 모르고 살인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고로. 예를 들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죠. 그때는 그 가족들이 쳐 죽이기 전에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도피성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은 자유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 이런 도피성으로 도망친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명도 대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근데 이 네 가지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직무, 사역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여기 몇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직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핵심. 왜? 이때 딱 한 번, 딱 하루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직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점을 볼게요. 대속죄일이 생기는 시점, 계기는 무엇이냐? 참 어두운 사건 직후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 아비우.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면 그 아들들이 1대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 가운데 나답 아비우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른 불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직후에 대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셔요. 그 계기, 그 시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속죄일의 성격을 가장 크게 아시려면 어떤 사건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한마디로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그 법을 가벼이 여기다가 죽임 당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대속죄일의 규례를 주세요. 즉 성경은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과 대속죄일의 규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연관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말씀이죠. 자, 레위기 16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이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까 그 얘기입니다. 다른 불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라고 했죠. 잘 보시면 말씀하시니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다바르인데 말하다, 말씀하다 다바르인데 다바르의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 와우 계속법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주 등장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되는 용법이 히브리 문법인데 뭐라고 있어요? 와우 계속법은 히브리 동사 앞에 와우라는 알파벳이 붙으면 그 동사는 앞에 동사와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다. 연속적인 사건을 나타낼 때 와우를 붙여서 뒷동사에 와우를 붙여서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바르의 와우 계속법을 썼다면 말씀하시니라 그 앞에 동사가 바로 뭐예요? 죽은 후에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죽자마자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의 틈도 없이. 그건 뭐냐면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이 지금 이 말씀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하셨어요? 야, 성소에 장한 법궤 속죄소 앞, 즉 지성소죠. 지성소 앞에 아론, 네가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지성소 앞에 함부로 나오면 너도 죽을 줄 알아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도 죽을 줄 알아. 야, 네 아들 바로 죽은 거 봤지? 내 앞에서. 너도 대제사장이라고 너 자랑하지 마. 너도 지성소 함부로 들어오면 내가 너도 죽일 거야. 그 얘기. 그 얘기하면서 이제 레위기 16장 3절 4절 쭉 보시면 대속죄일의 규례를 이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세요? 대속죄일의 규례를 이때 말씀하시죠. 자, 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 대속죄일의 규례와 절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앞사건과 연결시켜서 주는 교훈이 뭐냐? 대속죄일의 규례는 어떠한 의미로 주신 것이냐? 첫 번째, 어떠한 관점으로 주신 거냐면 죄가 있고서는, 죄를 몸에 붙이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규례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규례는. 대속죄일의 규례는 1년에 1차 지성소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분이다. 죄가 있으면 제사장도 죽는다. 이게 대속죄일의 규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응?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자, 요 계기가 보여주는 두 번째 대속죄일의 성격은 뭐냐면 죄악된 인간이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대속죄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대제사장도 죄인인데 죄가 없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 얼마나 그 절차가 까다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속죄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죄악된 인간이 여기서 죄악된 인간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이기 때문에 대속죄의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처분하고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죠? 네. 자기를 처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운지를 알라라고 주신 주제가 대속죄이라는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대속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절차가 복잡해요. 대제사장이 그냥 지성소에 띡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수많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들어가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죄악된 인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는데 만나기 위해 그 죄를 처분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정말 어렵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 라고 주신 게 대속죄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대속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는 대속죄의 주제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대속죄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그 나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죄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그 무시무시한 죄의 해결 방법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가지라고 주신 주제라는 거예요. 말이 좀 설명이 어렵습니까? 이해되시면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반은 끄덕여 주셨어요. 예? 이해되시죠? 이 자체 규례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너의 그 죄 해결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규례가 대속죄의 규례다. 자, 이제 본론 두 번째로 들어가서 대속죄를 수행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수행하는 직무. 지성소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하고 들어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까다로워서 자칫 잘못하면 못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예. 자, 그 직무의 특징. 자, 대제사장의 직무, 대속죄일의 직무. 레위기 몇 장 있다고 했어요? 16장 있다고 했죠? 대속죄일도 대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 대속죄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자세히 레위기 16장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탑이에요. 그럼 우리도 작은 대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탑 제사장.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성소와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절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직무. 첫 번째 어떠한 직무냐? 대제사장은요 지난번 예복 공부했죠. 수많은 예복들을 걸치고 있는데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장부터 다시 차려입습니다. 복장 어떻게 차려입냐면 화려한 세마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세마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흰색입니다. 자, 화려한 옷을 제사장은 입습니다. 제사장과 달리 화려하게 걸쳐있는 옷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봇 받침 겉옷이죠. 일명 겉옷.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청색. 그죠? 하늘색. 무궁한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하늘과 같은 색. 애복받친 겉옷. 즉, 속옷. 흰 속옷 겉에 있는 청색 옷. 청색 옷. 또 그리고 그 위에 애복. 그 위에 판결 흉패. 요 부분이 화려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 안에는 속옷 흰색이고 파란색 또 애봇 또 흉패 여기 뭐 여러 실로 다양하게 금실 들어가고 흉패에 열두 보석 있고 그죠? 화려한 파트 요 파트를 다 벗게 하십니다. 다 벗게 하셔요. 평소 때는 입다가 언제는 벗어야 돼요? 대속주일에는 벗어야 돼요. 왜 벗으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뭐만 남아요? 그죠? 세마포 속옷만 남죠. 흰색. 그 속옷 안에는 이미 세마포 고의를 입고 있겠죠. 그죠? 속바지. 즉 고의와 속옷, 또 속옷띠만 맨 상태로 흰 세마포만 걸친 상태로 직무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속죄 하루만큼은 벗어야 돼요. 화려한 옷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입으라 이거. 대제사장한테. 어? 뭐가 빠졌네? 대제사장의 옷이 다 빠졌어요. 화려한 옷이. 자, 다 공통적인 말은 뭐예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의, 세마포 띠, 세마포 관. 다른 건 다 벗으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여기서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먼저 다 벗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얘기죠. 대속죄일 이제 그 직무 행하기 전에 그 다음 제일 먼저 뭘 입어요? 세마포 속옷 고의 고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속옷이 속옷이 아니라 선배들 고의가 속옷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 사각 팬티. 예? 세마포 고의 먼저 속바지 입고 그 다음 뭐 입어요? 세마포 속옷 통으로 된 흰옷 입고 그 다음 뭐예요? 세마포 띠를 띠고 그 다음 또 뭘 써요? 세마포 흰색 관을 씀으로써 복장 착용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복장을 이렇게 갖춘 뒤에 다음 대속죄일의 규례를 행하게 되어 있다. 자, 이런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규례 직전에 입는 복장이 주는 교훈, 복장이 주는 교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령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도 유일하게 무슨 옷이다? 세마포 옷을 입고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쓸데없는 옷, 화려한 옷, 남들이 입을 때 우와 삐까뻔쩍한 옷은 다 벗고 흰색 세마포 옷만 입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만나주신다는 구속사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평소 대제사장은 아까 얘기했죠. 세마포 속옷 위에 청색 애봇받침 겉옷, 화려한 색으로 꾸며진 애봇, 열두 보석으로 수놓아진 판결 흉패를 착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부시고 모두가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죠. 딱 한 명만 그 옷을 입거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빛나겠어요. 사람들 가운데. 딱 나타나면 뭐예요? 우와, 그죠? 딱 보면 우와 이거예요. 한마디로 레드카펫에 누가 딱 올라오면 우와 바바바바박 찍듯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혼자 모두가 그 위엄 앞에 옷에 딱 눌려가지고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깨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아, 내가 나만 이 옷 입고 내가 지금 한나라님 만나러 간다. 얘들아 잘 입거라. 그죠? 네. 내가 레드카펫 밟았다 이거야. 한마디로 순간 우쭐해지고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고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네가 온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나에게 오려면 너의 화려함을 다 벗어 던지라 이거예요. 완전 넙죽 내 앞에 엎드릴 자세 흰색 세마포 초라한 옷만 입고 나오라.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복장의 규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 죽게 되어 있어요. 에본 입고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에. 이해되시죠? 네. 자,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치고 있는 수많은 화려한 나를 보이기 위한 옷들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 본인은 알아요. 내가 걸치고 있는 저 사람인데 이거 보면은 나를 존경하겠지. 어? 물질의 옷, 명예의 옷, 권력의 옷, 또 교회에서 이것은 나만 잘해. 요거 좀 좀 더 해가지고 보여줘야지. 누가 올 때까지 좀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되니까 일단은. 보면 아 피곤해 어깨 한번 만지고 그죠? 그게 다 뭐예요? 화려한 옷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고 그 상태로 나아가면 죽인다 이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아주 엄격한 규례입니다. 규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대속죄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을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입고 들어갈 옷도 무슨 옷이다? 세마트 옷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입어야 될 옷도 세마트 옷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화려한 옷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입니다. 첫 번째 계시록 19장 8절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 영적 세마포 옷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입는 옷 세마포 옷 영적 세마포 옷 뭐예요? 올바른 행실. 남 무시하지 않고 남 핍박하지 않고 남 미워하지 않고 올바른 말하고 올바른 행동하고 어? 이 모든 것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 우리가 입어야 할 또 다른 세마포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무엇을 입었어요? 배옷을 입고 회개했죠. 여기서 배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배가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삼배 같은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는 바로 뭐다? 회개의 세마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물질 많아요. 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쭉 물질로 볼 테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감히?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는요 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조각이에요. 화려한 옷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직위가 많고 아무리 좋은 직장 너무 좋은 집에 산달지로 저는 죄인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대제사장인 우리가 입어야 될 복장이다. 야고보서 5장 2절은 바로 우리의 화려한 겉옷을 이렇게 한마디로 종목을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먹은 옷은 앞에 얘기한 그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려하게 자랑하고 싶은 너의 재물, 너의 권력, 너의 위치 그거 다 존먹을 것들이다. 벗어버릴 옷이다. 여기서 존먹는 옷, 너희 옷 나오죠. 옷. 옷. 히마티온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히마티온. 히마티온. 자, 옷도 원어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존먹는다. 너희 옷은 존먹었으면 이 옷은 히마티온이라는 옷이에요. 헬라어로. 이건 신약이죠. 히마티온. 히마티온은 어떠한 옷이냐면 한마디로 파티나 어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화려하게 걸쳐있는 겉옷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옷, 우리가 필수적으로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 위에 덤으로 입는 옷 있죠? 필수 옷 입은 다음에 예를 들면 아 내가 여기 파티 가니까 위에 드레스에 뭐 보석 달린 거 추가로 걸쳐야지. 어? 여기 뭐 이렇게 무슨 뭐 브러쉬 뭐 예쁜 거 이게 바로 히마티온이에요. 이해되세요? 안 입어도 사는데 문제 없는 옷. 하지만 남에게 쇼업하기 위해 붙여입는 옷. 이게 히마티온이에요. 그거 다 존목을 옷이다. 이거. 그거 다 필요없는 옷이다. 다 벗어버릴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을 부름받았다 믿으신다면 지금까지 내가 걸치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던 내 재물의 옷, 명예의 옷, 권세의 옷, 또 뭐 교회에서도 내가 뭐 했다 헌신, 내가 막 뭐 내가 이것도 뭐 이거 보여주는 모든 옷들 다 벗어버리시고 자기의 부끄러움, 치부를 솔직히 토해내는 회개의 옷, 세마포 옷만을 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마포 옷만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오히려 화려한 히마티온의 옷을 입고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의 복장에 대한 규례다. 두 번째입니다. 대속죄일의 징후. 첫 번째는 복장을 다시 차려입었어요. 그죠? 화려한 것 벗어던지고 깨끗이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죄일의 징후는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본론이에요. 복장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주구장창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시종일관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죄를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짐승을 계속 죽여야 돼요. 그럼 세마포 옷에 바르면 피만 계속 묻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화려한 보석도 없고 화려한 청색도 없어요. 흰색 세마포 옷에 피가 묻으면요. 그냥 피만 잔인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을 수많은 피를 자기 세마포 옷에 입히는 작업이 이게 주 직무예요. 자 여기서 대제사장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수많은 속죄 제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려 대제사장은 세 번의 파트로 나눠 속죄 제사를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파트 누구를 위한 속죄 제사? 가장 먼저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권속 즉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대제사장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죄를 처분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가장 먼저 누구의 죄부터 회개해야 돼요? 자기의 죄. 대제사장도 죄인이죠? 자기 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죽어요. 대제사장도.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사. 자기 가족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게 되어 있다. 레위기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가장 먼저 누구와 누구의 죄? 자신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두 번째 속죄제사입니다. 이것을 끝내면 좀 더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 대제사장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온 백성 자기가 알고 있는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그 다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치 않으면 속죄하지 않으면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깨끗해지고 가족 깨끗해 한 다음에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행위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야, 또 짐승 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짐승 죽여본 적 없잖아요. 그죠? 감히 어떻게 죽입니까? 법적으로도 걸리고 그 잔인해서 계속 죽여봐요. 흰옷에 피 튀고 하면서 사람 진짜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미칠 수 있어요. 진짜 자꾸 막 멀쩡한 짐승 자꾸 죽이니까 이번에는 바로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제 염소를 잡아주게 피를 뿌려야 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지막 속죄제사는 또 뭐냐? 이제 대제사장은 제물을 바쳤던 이 속죄제사는 바로 뜰에 있는 제단에서 다 잡아야 돼, 무조건. 이번에는 이렇게 수많은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단. 그 단을 위한 속죄를 또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을 위한 속죄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복잡하죠. 단 자체도 죄가 있다 이거예요. 오래 쓰면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수많은 제물들 바쳤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럼 1년마다 바르고요. 단을 깨끗케 하는 속죄 제사를, 단을 속죄하는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자, 그 내용이 레위기 16장 18절 19절입니다. 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동안 부정했다는 거죠. 단이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거룩한 번제단도 1년 동안 더럽혀져 왔다는 거죠. 이것을 속죄해야 된다. 번제단에는 네 뿔이 있잖아요. 뿔에 피를 바르고 일곱 번 뿌리고 계속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이나 대상을 바꿔가며 계속적으로 드린 속죄제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항상 오늘날로 우리가 접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대제사장 됐으니까. 이 여러분의 속죄 행위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 시행이 돼야 할 우리 삶의 속죄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속죄 행위. 실제 우리는 제물 바치진 않죠. 짐승 죽이진 않지만 우리 삶의 회개의 파트가 무엇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다 조목조목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회개도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파트 다 회개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부름 받았다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 있죠.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속죄 제사 바로 뭐예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죄, 내 가족의 죄, 이거 놓고 회개하지 않고는 다른 직무는 꿈도 꾸지 말라 이게. 꿈도 꾸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 없죠? 그죠? 어떤 사람 그래요. 아, 기도하는데 저는 회개 기도 안 해요.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아니 그렇게 뭐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회개를 안 하는 기도들 많이 해요. 늘 기도하면서도 왜 죄가 안 떠오르거든요. 순간 뭐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죠. 그죠? 회개할 재미가 없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해야 돼. 네. 왜? 우리 죄는 여전히 있으니까 내가 이걸 회개했다 할지라도 요지는 항상 남아있어요. 이거 회개해도 깊숙이 내가 모르는 죄가 또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야 돼.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죠. 내 죄를 위한 속죄의 기도가 기본적으로 없다면 애시당초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 죄를 위해 기도로 예배로 속죄를 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뭐다? 내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의 기도를 올리셔야 돼요. 에휴 저놈의 자식 지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에? 어, 이놈의 남편, 이놈의 아내, 어? 이놈의 친척이 아니에요. 이놈의 아, 부모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에? 다 내가 내 가족이면 내가 속죄 제사, 속죄 기도를 올릴 의무가 나에게서 내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가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게 맞지만 가족의 대표, 가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건 내 몫입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첫 번째 속죄 제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자신과 가족을 위한 회개, 속죄의 기도가 끝나면 이제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들로 온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기도해야 돼. 야, 커지죠. 기도의 범위가.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하지만 제사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부른받은 우리에게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방법. 그건 바로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들이 제물인 거예요. 그 영혼들을 제단에 끌고 나오는 거, 이것이 그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에 해당됩니다. 전도하실 분들은 있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영적 대제사장 부름받은 우리를 가리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 불렀다. 그러면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얘기죠? 로마서 기자가 썼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그거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방인을 갖다가 제단에서 죽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전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직할 만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제 9회 구스타 세미나. 정말 감사한 게 이번에 중앙일보 40페이지 속지 딱 들어가니까 그것만 보고 오류 공부에 오신 부부가 있어요. 세미나도 오기 전에 세미나까지 멀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래서 바로 월요일 공부 10시 반 딱 보고 이거 구속사 공부 이렇게 해놨거든요. 야 여기부터 참여해야 되겠다. 왔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에? 매주 월요일 오기로 약속하고 가셨어요. 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전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0페이지 설사 막 누가 뭐라고 그러고 또 못 알아주고 또 어떤 사람 막 갖다 버려요. 막 또 우리 다 같이 주워오죠. 그죠? 항상 마트 전도하는 데 다 주워요. 왜? 코스란히 버리거든요. 다 주워 또 다시 또 드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중에 한 영혼이 온다면 그 영혼을 위한 우리는 속죄제사를 행한 것이에요. 행한 것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전도하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빛을 준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를 행하는 대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행위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속죄제사가 바로 뭐예요? 단을 위한 속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을 위한 속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고 대제사장 직무로 맡겨주셨어요. 자, 과거 대제사장은 왜 이렇게 속죄제사를 다 사람에 대한 속죄제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 성막들로 나와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위해 왜 속죄해야 했는가? 이게 이유가 뭐냐?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 당시 제사들 과정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 16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라고 했어요. 그럼 1년 동안 번제단에서 번제를 바치면서 거길 거쳐갔던 사람들의 부정이 거기 묻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온전치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물 바치면서 뭐하시 이게 뭐 죄를 사해? 그런 마음 바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순간 그 단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로. 그래서 그 단에서 대제사장이 순간 흠이 있으면 대제사장의 죄가 묻고 제사를 돕는 제사장의 흠이 있으면 제사장의 죄가 묻고 돕는 레위 사람들의 죄가 묻고 백성들의 죄가 묻은 채로 1년 동안 지내온 거예요. 번제단이 이것을 성결케 해야 그 다음 속죄제사를 또 드릴 때 효력을 발휘한다. 1년마다 필터 갈듯이 정결케 하는 단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1년 만에 한 번 있는 단의 속죄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 1년 때까지 1년 동안 드리는 수많은 속죄 번제 제사가 거룩한 제사로 드려진다. 반드시 단을 위한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속죄를 요청합니까? 오늘날 말하면 번제단이 바로 뭐예요? 강단입니다. 강단 아시죠?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있는 그 강단, 지성소라고도 표현하지만 강단. 단이에요. 구약시대 말하면 번제단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근데 그 강단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럽혀진 강단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강단이 거룩해지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내 죄만, 가족의 죄만, 또 사람들 전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예배의 강단, 예배드리는 단을 놓고도 여러분들 속죄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죠. 또 사회자 장로님이 올라오십니다. 또 기도자가 있고 헌금위원이 왔다 갔다 하죠. 또 옆에 찬양을 부르는 찬양팀 성가대가 서죠. 다 강단이에요. 그 앞에가 성가대 속도 강단이에요. 찬양팀 앞에서는 다 강단이에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 다 강단이에요. 이 강단, 이 모든 강단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 쉬지 않는 중보의 기도를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이 덜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가 부족하고 뭔가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다녔으면 그 목회자로 인해 단은 더럽혀지게 되어있어요. 제가 목회자이면 말씀드립니다. 또 예배 사회자도, 기도자도, 찬양 인도자도, 성가대도 더럽고 내가 회개치 않고 어두운 마음으로 쓰면 그 사람으로 인해 단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 그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찬양, 그 말씀, 그 기도가 능력을 잃고 백성들, 성도들을 거룩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무섭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예배위원을 통해서 뭐 목회자, 기도자, 성가대, 찬양팀 순간 더럽고 어두운 마음으로 그 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당사자가 기도해야겠죠. 목회자가 자기를 놓고 기도하고 사회자, 기도자, 성가대, 찬양팀 자기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미처 기도치 못하고 어두운 마음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속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단을 위한 속죄를 반드시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 딱 성전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무슨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를 하죠. 솔직히 제가 오늘 예배 때 은혜 받게 하시고요. 이거는 한 백성의 기도라면 이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오늘 뭐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혹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하시고 기도 누구 사회 보시는데 성가대 또 찬양팀 또 헌금위원 또 특송 다 기도해 주세요. 설사 어두운 마음으로 다 덜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이 당을 위한 속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로 만들어진 예배, 만들어진 단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저의 사명이고. 자, 이렇게 단이 거룩해 되는 단의 속죄가 이루어지면 어떠한 역사가 추가적으로 일어납니다. 단을 위한 속죄가 맞춰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이죠.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단을 위한 속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단에는 수많은 사람이 거쳐가잖아요. 심지어는 성전 청소하는 대학부회가 단을 밟아요. 백춤하면서. 예를 들면 그죠? 그럼 그 친구의 죄가 또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지나다녀요. 단은요. 뭐 옮긴다고도 또 꽃꽂이 한다고 또 올라가고 단은요. 다 밟아요. 그 단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반대로 그 단을 접촉하는 자마다 단을 밟는 자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형통해지는 거예요. 단을 위해 거룩해진 단의 속죄가 이루어진 가운데 꽃꽂이 하세요. 꽃꽂이 하면 어떻게 돼요? 꽃꽂이 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죠? 네?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왜 그래요? 단이 속죄가 된 단이기 때문이에요. 그 속죄가 된 깨끗한 단이 성관에 서보세요. 야! 갑자기 집안이 피고 물질이 들어오고 자녀가 바뀌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단이 속죄됐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전에 단을 위한 속죄의 기도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단에 접촉되는 자마다 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말씀재단에 접촉하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거룩해지시고 더 형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레위기 16장이 인간 대제사장 자신의 결국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해 복잡하게 드려지는 속죄 제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는 한마디로 뭐냐면, 왜 이렇게 징후가 복잡하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대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속죄의 규례를 우리가 살펴봤죠. 뭐 복장부터 다시 씻고 삼복만 입어야 되고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예. 네. 이게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속죄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죄가 없이 깨끗한 대표라면 세마포 입을 필요 없어요. 예? 자기 위에 뭐 위에 속죄할 필요 없어요. 예? 본인 자신이 깨끗하다면 이 절차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대제사장의 불완전성, 타락한 인간이 대표가 되어 드리는 대속죄일의 한계성을 우리에게 느끼라고 이 복잡한 제도를 주신 거예요. 결국 레위기 16장이 대제사장의 불완전함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지는 대속죄일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8장은 이것과 대비해서 죄가 없는 깨끗한 온전한 온 인류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파괴적인 능력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야, 예수님 한 분만 딱 들어서면 이 복잡한 절차는 끝나고 뻥 뚫린 고속도로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히브리 8장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컷 어렵고 복잡하게 해놓고서는 바로 뭐예요? 한숨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필요 없다, 이거 직행 절차로 들어간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히브리서 8장 5절은 그래서 이 복잡한 대속죄의 규례에 의해 결국 참 대속죄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태까지 대속죄, 뭐 대제사장, 뭐 섬기는 모든 것, 이 절차 복잡한 것, 이거 다 그림자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이런 거야. 하늘의 완벽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의 모형, 그림자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어두운 거야. 이거 대제사장 실체가 나타나면 이거는 다 물러가고 깨끗이 정리되게 되어 있어. 요것을 보여주려고 복잡하게 기록해놓고 히브리 8장에 예수님을 살짝 띄워놓는 거예요. 결국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속죄의 제사, 아까 얘기했죠? 나를 위한, 가족을 위한, 전도단을 위한 속죄의 기도행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타락한 인간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또 느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속죄의 기도를 올리는 속죄 행위는 언제 완전해지는가? 이게 완전해져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현재는 불완전하지만 언제 완전해지는가? 바로 참 대제사장 되시는, 죄가 전혀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바로 우리의 속죄 행위가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힘으로는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참 속죄의 말씀이 함께하면 나도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된다 이거예요. 구약에는 불완전한 속죄제사로 끝났죠. 왜? 구약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게 기도하고 불완전하게 속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믿으면 내 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기만 하면 내 불완전함이 완전한 속죄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품고 단을 위해 속지 기도하면 그 단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완전하지만 내가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가 있다. 8장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구약에는 한계가 있지만 더 좋은 완벽한 직분과 약속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품고 드리는 기도, 품고 드리는 제사, 품고 드리는 모든 우리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이 온전한 속죄로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의 불완전함 가운데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모시고 속죄의 기도, 예배를 올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가, 직장과 사업체 전체가 완전히 속죄되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